남조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참혹하게 짓밟는 천하무도한 살인 마귀를 하루빨리 청와대에서 몰아내야 한다. 조선지법 총동맹중앙위원회 성명. 최근 남조선에서 박근혜 패당이 강행 추진하고 있는 성관연봉제 도입을 반대하는 노동자들과 각계층 인민들의 대중적 투쟁이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지난 18일 서울에서 10만 명 금융 공공노동자 총협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천만 부당한 성과연봉제라는 것을 내들어 노동자들을 돈과 권력의 노예로 만들며 경제 실패와 민생 파탄의 책임을 떠넘기려는 괴뢰당국을 준열이 단죄규탄하면서 포갑적이며 독재적인 정권을 끝장내자는 구호 밑에 대규모적인 반정부 투쟁에 돌입하였다. 이미 정부 규탄 결의 집회와 집단 삭발 투쟁, 로조 지부별 노동자 집회 등 각종 투쟁을 연이어 전개해 오고 있는 이들은 박근혜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처리하지 않는 경우 40만 총파업 투쟁으로 넘어갈 것을 단호히 선언하였다. 이것은 집권기간 극악무도한 파쇼 독재와 반인민적 악정으로 남조선 사회를 아비규환의 생지옥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모자라 근로대중의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무자비하게 강탈하고 있는 인간 후폴기 박근혜 역도에 대한 각계층의 쌓이고 쌓인 저주와 분노의 폭발이며 저렴한 심판이다. 조선지법총동맹중앙위원회는 날이 갈수록 그 잔인성과 야수성이 낱낱이 드러나는 박근혜 패당의 살인마수로부터 자기의 존엄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떨쳐나선 남조선 노동자들의 대중적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굳은 연대성을 보낸다. 박근혜가 피를 물고 강행하려 날뛰는 성과연봉제라는 것은 사실상 노동자들에 대한 가혹한 착취와 부당한 대우를 합법화 정당화하는 가장 비인간적이며 반인민적인 현대판 노예제도로서 박근혜식 경제관 가치관을 그대로 고발하는 사안증거이다. 기업체들이 그것은 성과 목표라는 것을 자의대로 정해놓고 노동자들이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에는 임금 삭감은 물론 해고까지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만든 성과연봉제는 1% 지배층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특혜 조치로 되지만 99%의 근로대중에게는 새로운 죽음에 덫일 뿐이다. 이것이 강행 도입되는 경우 450만 명을 넘어선 실업자 대구는 더욱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수많은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생계가 극단적인 빈사 상태에 빠지게 되어 있다. 지금 남조선 노동계가 박근혜가 떠버리는 그것은 성과 목표라는 것은 뒤집어 놓은 해고 기준이며 성과연봉제는 강제 퇴출제, 현대판 노예 계약서라고 성토하며 강력히 거부에 나서고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최장의 노동시간과 최고의 청년 실업률, 최고 수준의 비정규직 비율 등 남조선의 노동 환경을 지구상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참담한 지경으로 악화시킨 것도 모자라 또다시 회귀하게 고안된 원시적 착취 방법으로 근로자들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과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박근혜야말로 재벌들의 여왕이자 노동자들의 교육님을 여지없이 실증해준다. 원래 박근혜는 뼛속까지 특권층 의식에 물든 유신공주로서 근로하는 사람, 노동자들과는 영원히 한 세상에서 함께 살 수 없는 숙적이다. 구중궁궐에서 사치와 향락만을 누리면서 노동자들이 먹는 밥이 어떠한 것인지, 그들의 손에 쥐어지는 한 푼 한 푼의 돈에 서린 한과 눈물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박근혜의 눈에는 노동자들이 한낱 말하는 기계, 지저댈수록 기름이 나오는 비계똥이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박근혜인이 대통령 감투를 얻어쓰겠다고 발광할 때에는 경제민주화니 일자리 마련이니하고 기만 공약을 연발하다 못해 전태일 열사의 동상에까지 찾아가 절을 하면서 노동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감언리설하였지만 집권하자마자 그 모든 것을 다 집어던지고 재벌들의 배를 불려주며 민생을 도륙내는 반인민적인 악행만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가 성과연봉제 도입은 경제제도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며 요소를 늘어놓고 있지만 그 속심은 노동자들을 가차없이 희생시켜 제년이 몰아온 경제위기의 함정에서 벗어나보려는 데 있다. 지금 부패무능하고 암둔한 박근혜로 하여 남조선 경제가 거치없는 위기의 진폴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은 자타가 인정하는 엄연한 현실이다. 만약 성과연봉제를 실제로 도입한다면 집권기간 가장 대표적인 저성과자로 락인되고 있는 박근혜에게 먼저 적용하여 엄중한 심판을 받아내야 한다는 것이 남조선 민심의 목소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년이 치러야 할 죄악의 대가를 노동자들에게 들씌우며 그들의 피와 목숨으로 집권 지적을 쌓아보려 날뛰고 있으니 박근혜야말로 근로민중의 불구대천의 원수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제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것도 없고 그 누가 살 길을 열어주기를 앉아 기다릴 때도 아니다. 유신공주의 독재 통치에 굴복하여 자신과 가족들의 삶을 죽음의 낭떠러지로 몰아가겠는가? 희세의 살인 마녀를 단호히 심판하고 새 삶의 광명한 길을 열겠는가? 남조선의 전체 노동자들은 사생결단의 반가리 투쟁, 정의와 부정의 사이의 이 치열한 대결전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말아야 하며 생존과 노동의 참된 권리를 원한다면 모든 악의 근원인 박근혜 정권부터 통째로 뒤집어 엎어야 한다. 노동의 성스러운 마취로 역사를 개척하고 발전시켜온 그 억센 힘으로 파시오 독재의 쇠사슬을 산산이 부셔버리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높이 지펴올려야 할 것이다. 우리 공화국 국방부의 전체 노동계급은 박근혜 폐당의 반인민적인 독재 통치에 단호히 맞서 참다운 민주주의적 권리와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결연히 일떠선 남조선 노동자들의 정의의 투쟁을 진심으로 적극 지지 성원할 것이다. 주최 배고 2016년 6월 25일 평양.